안녕하세요. 하루의 피곤함 스트레스를 드라마를 보며 달래는 평범한 40대 주부 드라마 톡톡의 윗집 엄마 성겸이네 아랫집 엄마 후성이네입니다. 네, 지금 저희는 천왕마을 팟캐스트 첫 회 라디오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드라마 보고 계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저 주말 드라마 굉장히 따뜻한 드라마 양복점? 월계수. 예, 월계수 양복점. 양복점. 그거 굉장히 잘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호성이 엄마는요? 저는 드라마 보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이들 다 이제 보내놓고 하루에 그렇잖아요. 저희 찌들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아이들을 되도록이면 10시 전에 재우고 혼자 편안하게 집중하는 마음으로 드라마를 보는데 아마 저번 주에 종영했을 거예요. 저는 공항 가는 길에 푹 빠져 있었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저는 이제 자세히 보진 않았고요. 첫 회부터 다 보진 않았고 중간중간 네. 저희 집은 TV를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고 나면 저도 그 나중에 올라온 방송들을 찾아보곤 하는데 예 공항 가는 길 예 잠깐 봤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근데 그 드라마가 조금 좀 우울한 드라마인가요? 아니요. 저는 우울하다기보다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 따뜻한 드라마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래요? 내용은 불륜입니다. 핫한. 핫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의 내용이 우리 주부들이 아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또 그 채수아라는 기만을 그 여주인공이 그 느끼는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주부 입장에서 봤을 그렇죠. 때. 그렇죠. 우리 그러면 할 이야기가 참 많아지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요.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네. 공항 가는 길 OST 한번 듣고 올까요? 네네. 네. 어떤 곡이 나오죠? 모라의 Only You 메인 OST입니다. 한번 듣고 올까요? 네. 들리나요? 그댈 향한 나의 마음 느끼고 있나요? 간절히 바라던 지금 이 순간은 Only 아,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첫 곡 치고는 좀 그 OST라고 하셨죠? 굉장히 감미로운데요. 그렇죠. 쌀쌀한 지금 날씨에 잘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방송 들어가기 전에 우리 방송은 어떤 컨셉으로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방송 이름이 드라마 톡톡? 드라마 톡톡이죠. 네네. 그런데 사실 이 우리가 드라마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전문적으로 드라마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방송은 아니고요. 네. 우리는 그저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공감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우리 일상으로 풀어내는 우리들의 수다방이라고 하면 될까요? 네. 드라마 톡톡이에서 그 톡톡이 토크 토크할 때 그 톡톡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우리 드라마 하면 우리 아줌마들이 할 말이 정말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그 허심탄회하게 하여튼 토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네. 조금 전에 들었던 OST가 공항 가는 길 노래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드라마 공항 가는 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거든요. 그 전에 옆에 네. 지금 옆집 아줌마들이 많이 와 계신데 우리 소개 좀 한번 오늘 저기 방송한다니까 막 구경 왔나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여기 30대도 계시고 40대 50을 바라보는 우리 왕언니도 계시고 우리 옆집 엄마 여러분. 네. 예, 잠시 누구 엄마라고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40대 경연이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경연이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30대. 네, 글주부. 맞습니다. 네, 30대 담당인가요? 예, 네. 자녀의 이름을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안이 엄마. 네, 입니다. 네, 시안이네. 네. 또.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서영이 민서 엄마. 김미정이고요. 30대예요. 아, 네. 부럽네요. 30대. 진짜 부럽다. 자, 이제 공항 가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드라마의 기획 의도가 있대요. 이 기획 의도가 삶의 두 번째 사춘기가 온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삶의 우리 이제 삶의 중반인가요? 중반? 우리 중반도 아니고 3분의 1을 산 거 아니에요? 아직은 중반 아닌가요? 요즘은 120세 시대. 120세인가요? 아, 그럼 중반이라고 하기는 너무 우리 초년이네요. 아무튼 여기서는 이 주인공들이 30대예요. 그런데 기획 의도로는 삶의 중반, 인생의 반환점에 도달했지만 현실에 흔들리는 30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파도처럼 몰려오는 삶의 부침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작은 한마디다. 그리고 서슴없이 그것을 전하는 단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서슴없이 그것을 전하는 단 한마디는 삶에 대한 서로의 어떤 그런 위로인가요? 위로의 한마디인가요? 위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충고일 수도 있고 또 애정이 듬뿍 담긴 어떤 말 한마디 그런 건가요? 예,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슴없이라는 게 좀 걸리긴 하는데 뭐 재지 그 사람을, 않고 서슴없이라는 그러니까. 건 재지 않고 아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이런 걸 재지 그렇죠. 않고 가감하게 해주는 그거는 어쩌면은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쵸, 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드라마가 사실 서로 다른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서로 위로를 하는 드라마잖아요. 흔히 말하는 불륜. 그렇죠. 각자의 배우자에게 그런 위로를 받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면 드라마가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 드라마의 기획 의도, 삶의 두 번째 사춘기가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게요. 그런 사춘기 어떻게 겪어보신 적들 있나요? 네, 네.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네. 저도 중반이라고 하기는 아직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직 초년생인데 마흔 때, 마흔이 딱 되니까 그때 누군가가 너 이제 아마 제2의 사춘기를 겪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무슨 사춘기가 이제 와 라면서 흘려 넘겼거든요. 네. 그런데 오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게 마흔 때였던 것 같아요. 격렬하게 왔나요? 격렬하게 왔습니다. 네, 격렬하게 와서 굉장한 인생의 그 교훈을 또 느끼고 예, 구구절절 말씀은 못 드리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었네요. 네, 그렇죠. 분명히 왔을 거예요. 여기 왕 언니? 고개를 흔드시고 계십니다. 아니요, 전 제 사춘기는 아직 안 왔다고 믿고 싶어요. 믿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나고 나서 막 힘들었던 그런 것보다 아직은 아이가 있고 아이에 이렇게 치이다 보니까 나만의 사춘기에 이렇게 막 푹 빠져들거나 그랬던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여유가 있어지면 한 40대 후반 아니면 50대 정도 되면 이제 아이들이 좀 떨어져 나가면 그때 사춘기를 겪더라도 좀 내가 담당하게? 나한테 이렇게 좀 몰입해서 겪는 그런 사춘기? 그렇게 겪고 싶지. 지금 막 아이들도 막 문제들이 막 이렇게 옆에 맞아요. 있는데 거기에 막 치여가면서 너무 막 급하게 이렇게 대충 보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안 온 걸로 지금 아직은 안 온 걸로 치자 이런 건 아직은 안 온 걸로 나는 네. 아직 곧 있으면 우리 여자라면 뭐 갱년기도 오고 뭐 폐경도 오고 막 그런 것 때문에도 되게 힘든 시기들을 겪게 되잖아요. 우리 경연인에는 우리 아직 사춘기를 안 겪었다고 하니까 네. 좀 저는 아직 뭐 아직 젊어서 얼굴이 평안하십니다. 아직 사춘기가 안 왔다 그러고 뭐 왔다 그러고 막 이런데 아직 그 사춘기라는 말이 딱 꼬집어서 어떤 거를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춘기가 다시 온다고 그러면 저희 신랑과 귤 맞을 준비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신랑과 또 같이 사춘기를 겪고 싶네요. 네. 저기는 네. 정말 아직도 깨가 사라지세요. 저번에 귤 맞을 것 같아. 그 말 했던 거 생각나요? 남편한테 우리가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을 하셨다고. 네, 맞아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번뜩. 저희 신랑 말도 있었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부럽네요. 아직도 그런 마음이신 게. 우리 서영이, 민선에는? 저는 사춘기가 진짜 특별히 뭐 어떤 거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계속 사춘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네, 근데 그렇게 막 이렇게 굴곡 있게 심하게 뭐 그렇게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쭉 사춘기이고 싶 사춘기하고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저는 그냥 계속 사춘기인 것 같아요. 계속 사춘기. 네. 그 말도 참. 하나 좋네요. 젊게 살고 싶은 마음 그런 걸까요? 멋지다. 그렇죠. 젊게 살고 싶은. 그렇군요. 이제 우리 저기 윤성이네 안 들어봤잖아요. 저는 사춘기 때 너무 격렬하게 보냈어요. 저는 어떻게? 우리 애들이 들으면 안 되는 얘기인데 착한 엄마, 막 모범적인 엄마로만 기억해 주길 바라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름대로는 온몸으로 막 격렬하게 사춘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 당시 뭐 중학교 때 방학 때 혼자 몰래 미용실 가서 머리를 뽑는다거나 염색을 할 수 없어서 뭐라 그러죠? 그 맥 과산화수소 아시나요? 그런 걸로 그런 거 사춘기 머리도 감아보고 그렇게 머리도 감아보고 그 정도야 뭐 괜찮나요? 그 정도 그럼요 그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 정도 뭐 그냥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뭐 지금 겪는 그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네.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사춘기를 건전하게 보내신 것 같네요 다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사춘기 네네. 어떻게 맞아요. 보면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드라마 기획 의도 이제 이야기 해봤고요 등장 인물들이 있어요 혹시 이 드라마 보신 분 계세요? 네네 다들 보셨죠? 한 번은 네. 한 번은 보시지 않았을까? 네. 또 주, 저기 핫한, 유명해서 다들 또 들어보셨을 핫한 거예요. 핫한 드라마였는데 나름 맞아. 우리 주부들 사이에서 참 드라마 제목도 잘 지어요. 공항 맞아. 가는 길이거든요. 저도 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게 왜 공항 가는 길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혼자 보면서 생각한 건데 일단 채수아라고 하는 김하늘 역할 채수아가 승무원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기장이라 그러나요? 네. 그 비행기 운전하는 기장이에요. 그래서 공항에서 그 배경이 좀 자주 나오고요. 그래서 공항. 그리고 이 채수아와 서로 위로의 마음을 나누는 상대편 배우, 남자 배우, 주인공 서도우거든요. 네. 그 사람 이제 이상윤이라는 배우가 했어요. 근데 굉장히 멋지게 나오죠. 저런 남자라면 위로를 받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그 뭐라 그러죠? 핸드폰에 저장을 해요. 그런데 뭐 서도우 예를 들면 뭐 채수아 이렇게 해놓으면 알지. 너무 걸려 드러났잖아, 사실 이게 아무래도 이게 떳떳하게 막 드러낼 수 있는 사이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 서도우가 자기의 핸드폰에 그 채수아의 이름을 쓰지 않고 공항이라고 써요. 그렇구나. 그리고 채수아 아니에요. 채수아가 서도우를 공항이라고 쓰고 서도우는 채수아를 한강 둔치 뭐 이렇게 쓰나 그래요. 한강 둔치에서 추억이 있나 보구나. 만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특별한 그런 게 아니라 우연히 뭐 이렇게 뭐 바람 쐬다 이렇게 만났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내 생각에는 공항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채수아의 입장에서 그 공항 가는 길, 그 공항이 물질적인 공항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남자, 그 공항 맞아. 그런 느낌이 아닐까 혼자 그냥 생각해 봤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작가의 말을 들어보지 않아서. 그래서 여기 보면 채수아는 36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30대를 지나온 40대이기 때문에 또 이때 감정 잘 생각이 안 나네요. 30대 두 분 계시니까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굉장히 권위적이에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군인 출신이고 그리고 상하 관계를 만났대요. 직장 상사와 뭐 아랫사람 그렇기 때문에 지시적이고 권위적이고 부인을 자네라고 불러요. 자네? 네. 자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자기가 매뉴얼을 보내서 무조건 따라야 돼요. 왜 군인들이 하듯이 완전 상하관계네.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남편과 비교해 봤을 때는 전혀 다른 느낌? 그러네요. 어떠세요? 우리 윗집 어머니 남편이 저희도 뭐 저희도 상하관계가 약간은 있지만 다른 분들이 저희 신랑한테 네. 김정일이라 그래요. 김정일이요? 네, 우리 집을 좀 속속들이 알고 있는 분들은 김정일이라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럼. 그럴 정도로 네. 제가 좀 이렇게 많이 수그리고 있답니다. 그냥 보기에는 그냥 모르겠네요. 보기에는 안 그런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지내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다 허락받고 하는 걸로 매일매일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막 그러고 살 것 같은 아닌가요? 네. 그렇군요. 소리가 큰 소리가 한번 난다 그러면은 다들 우리는 쥐가 됩니다. 쥐. 오 대단하신데요. 아 약간 이 네, 그런 그렇죠? 권위의식을 아직도 우리가 좀 살려준 게 제가 후회가 되긴 하지만 최수아의 남편과 굉장히 싱크로율 되면서 비슷한 느낌이 공항 가실 것 같은데 그런가요? 공항 가실 것 같은데요. 서도우만 있다면 우리 그럼 우리 같은 40대인 우리 경연이네 너 어떠신가요? 저희요? 네. 저희도 가끔 보면 상하관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아니면 선생님과 제자? 아, 그래요? 남편분이 나이가 많으신가요? 아 저보다 3살 많긴 한데 이게 할 때 보면 어떤 땐 굉장히 좀 가르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내가 무슨 학생이야? 왜 맨날 가르쳐? 그런... 그러니까 새롭네요. 할 때 보면 좀 왠지 제가 이게 허당 같고 밖에 나가면 좀 나름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불안해하나? 어? 전혀 그래요? 그렇진 않은데 그냥 집에서 할 때 보면 너무 빈틈이 많이 보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볼 때 좀 가르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좀 귀여워서 그러신 거 아닐까요? 남편분이 글쎄 아, 왠지 그런 거 글쎄 그런 거 받아보고 싶네요 저는 네, 남편의 돌봄을 네. 아, 저도요 아, 30대 우리 글주부 시환이네 네. 네. 아 저희는 하긴 뭐 저기는 일찍 나이, 만나고 싶다 했으니까 나이 차이가 꽤 나긴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희 신랑은 고양이 손이에요. 뭐든 만지면 다 망가져. 아, 그런, 예, 그런데 또 그런 면이 되게 웃겨요. 되게 진짜 엉뚱하거든요. 못질도 못하고 뭐 건전지도 못하고. 귀여우시네. 예,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웃겨요. 그냥 보고 있으면 뭐 청소기 줄 같은 거 보고 이게 들어갔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보면 근데 그런 점이 좋고 저는 좋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그 옆에 네 그 분처럼 이렇게 지시를 못하니까 아는 게 없어서 아. 편하구나. 네, 제가 말한 대로 다 그 맞다고 수긍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혹시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신랑 하기 싫어서. 근데 어머. 근데 굉장히 지능적으로 아.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하는 하나의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걸로. 네, 뭐. 예를 들어드릴까요? 되게 웃긴 것들이 많은데 하나만 예전에 건전지를 네. 집 앞에 이제 집 문 건전지를 갈려고 그랬더니 네. 건전지 갈라고 했더니 우리 신랑이 대문 앞에서 건전지 넣는 데가 없다면서 대문 앞에서 안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밖에서 정말 찾고 모르시는구나. 있었어요. 뭐 그런 것들 아니 근데 네. 신랑분 굉장히 밤에 골아 떨어지지 않아요? 네. 진행처리. 근데 되게. 아, 죄송합니다. 사랑이 뚝뚝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남편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맞아. 그게 다 귀엽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네. 아직은. 그런 마음을 배워야겠네요. 우리 씁쓸해집니다. 남편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활력이 막 손샘 솟으면서 도대체 저기 서영님 인선에는 네. 어떻길래 씁쓸까지 저희도 나이 차이가 7살 나거든요. 많이 나네요.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권위적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서로 자유로워요. 터치 안 합니다. 자유로워 보이셔. 네, 자유로워요. 괜찮네요. 서로 터치 네. 안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제가 살림 뭐 하는 거는 제 마음대로 다 하고 네, 신랑은 돈만 벌어오면 되고 근데 좀 나이가 있으니까 약간 어렵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처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 같은 남편을 원했는데 지금 충분히 그렇게 지내고 계시는 근데 친구 같진 않나요. 아, 나이가 않아요?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세대 차이 같은 것도 있기도 하고 하니까 친구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아무런 얘기나 편한 얘기 뭐 이렇게 상의하거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든요. 서로 각자의 일은 충실하게 하지만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친구가 세대 차이처럼 그런 공감대가 많이 안 되는 건가요? 공감 가고 싶어요. 아 저번에 친구 만나러 옆에 우리 서영맘이랑 커피 한 잔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이제 공감 관계들이 한참 빠져 있을 때여가지고 무슨 얘기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적극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는 언제든지. 막 뭐 마음의 방이 뭐 몇 개라나 가능하다면 이렇게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네. 항상 간직하고 살고 있으려고요. 내놓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내놓지 않는다면 뭐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렇구나. 저는 남편이랑 정말 친구예요. 10년 동안 거의 친구처럼 지내다가 그렇구나. 네. 진짜. 10년 친구처럼 막 엄청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엄청 친한 친구 나랑 엄청 친한 친구는 아니었고 그냥 아는 나 아는 누군가와 엄청 친한 친구 그래서 왜 그냥 어울리는 친구였다가 동갑이에요 그러면? 동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까지 한 그런 케이스인데 10년을 알고 지내다가 네. 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이랑 저는 서로 연애 그 사도 너무나 잘 알고 10년 동안 그가 누구를 사귀었으며 누구와 헤어졌으며 이런 걸 너무 다 알아요. 다 알고 결혼하기도 쉽지 않은데 네. 어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연은 따로 있나 봐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여기에 공항 가는 길에요. 아 이거 이런 얘기도 해도 되나? 갑자기 공항 가는 길에 그 박진석이 채수아 남편이에요. 어. 그런데 과거가 있어요. 그 채수아랑 제일 친한 단짝. 그렇지. 송미진이라는 채여진이 한 역할인데 네네. 이 여자도 굉장히 멋진 여잔데 아무튼 그 여자랑 사귀었고 동거까지 한 거예요. 그런 사이였어요. 근데 이 박진석이 채수아가 입사해서 반한 거지. 그래서 채수아랑 결혼을 하고 이제 여자랑 헤어지고 채수아랑 결혼을 했는데 이 박진석이 약간 여성 편력이 있나 봐요. 한 여자에 안주하지 못하고 남자는 남자로서의 그런 어떤 자존심? 내가 남자야 이런 거를 느낄 때 왜 많은 여자들이 자기를 좋아해주고 막 이러면 그런 걸 느끼는 그런 남자로 나오더라고요. 그 대화 속에.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 제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제 친구와 아, 그랬었어요? 잠깐. 아, 그런 동거는 아니고 그냥 사귀었었다고요. 그것도 알고 그럼에도 결혼을 할 수 있는 이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 친구랑 결혼해서 그런가 사실은 조금 연배가 있는 오빠 같고 좀 그런 사랑받고 이렇게 좀 그런 게 그런 그리울 때가 아니 안 그래 안 그래 나이 많아도 안 그런가요? 똑같아요. 남자는 다 똑같은 것 같아. 아 그런 환상이 조금 네 환상 조금 네. 있었죠. 환상 깨라 깨도 돼요 깨도 돼요. 보니까 이 채수아라는 인물이 승무원이잖아요. 네. 근데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멋져 보였어요. 승무원 예쁜 옷 딱 입고 착 머리 착 하고 이렇게 캐리어 하나 딱 들고 일하는 캐리어머 뭐 그런 그렇죠. 거. 근데 드라마에서 보니까 이도 똑같이 그도 똑같이 워킹맘 워킹맘이라고 해야 되나 일에 치이고 그런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 일이 그렇죠 워킹맘 하면 맞아요. 또 할 이야기가 참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또 2부로 넘어가서 그쵸? 하고요 우리 이 얘기하기 듣고 전에 네네. 또 수다를 열심히 떨어볼까요? 네, 네. 이번에 들을 노래는 공항 가는 길 OST입니다. 노래는 리사가 불렀고요. 그래도 될까요? 네. 된다고 하세요. 네. 안 돼, 안 돼. 듣고 오겠습니다. 언제 위로가 돼준 걸 문득 떠오르는 그대가 지친 내 맘을 웃게 하네요 이런 내가 낯설어 나조차 밤하늘에 털어놓아요 네. 우리 그 OST 리사의 그래도 될까요? 그러라고 하신 분. 그러라고 하셨어요. 뭘 그러라고 하신 거죠? 사랑해도 될까요? 망설이지 네. 말고. 네, 하세요. 서더우라면 용기 있게 서더우라면. 저희가 워킹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볼까 하는데 다들 일하신 경험 있으시죠? 아 그렇죠. 우리 지금 하고 있거나 아니면 결혼 전에 했다거나 그렇죠. 우리 윗집맘은 재주가 많아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저는 아이가 넷인데 넷째 낳기 전까지 계속 일을 했어요. 같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아이들 어렸을 때 그 어린이집에서 네네. 아이들 데리고 가서 같이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했었거든요. 어린이집 교사도 힘든데 아이들 데리고 네.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둘째 때부터는 저랑 같은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네네. 그냥 떨어뜨려놨어요. 큰애는 제가 이제 같이 데리고 다녔는데 괜히 눈치도 보이고 얘가 이제 내가 차량을 나가야 되는데 아우 막 우는 거야. 저는 왠지 막 너무 그려져서 그죠. 머리가 지끈지끈하네요. 그래서 약간 좀 곤혹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한 4살 때였는데 다른 어린이집으로 보내면 안 되겠냐고. 얘가 하도 매달리니까 그렇죠. 엄마가 있으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둘째 때 나에 작정하고 너는 저기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야 돼. 그렇게 좀 떨어져 있는데도 마음은 마음 늘 아팠을 것 같아요. 어린애한테 있잖아요. 저기 우리 막내가 오시고 계시네요. 아 그러니까요. 이 워킹맘들이 그냥 힘든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이를 아침에 정상적인 직장이라면 9시 출근 6시 퇴근인가요? 네. 그러면 집에서 뭐 1시간 뭐 가까운 거리면 아이들 아침에 일찍 깨워야 되고 어리면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고 또 어린이집 아니고 초등학교 가면 또 초등학교 문제예요. 또 아침 일찍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졸이고 또 퇴근하고 와서도 정신없이 또 밥 해줘야 되고 씻겨야 되고 숙제도 시켜야 되고 그런 일상이죠. 근데 여기 드라마에서 보면 채수와도 똑같아요. 그런 일상에 정신없이 그냥 정말 미친 듯이 산다 그래야 되나? 그렇더라고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옆집 경연이네. 네. 어떤 일 하셨었나요? 저도 막내 그러니까 경연이 셋째 낳기 전까지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그만뒀다가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경연이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육아휴직 들어가면서 이제 그만뒀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아요. 네.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는 운 좋게 이제 시간을 조금 조절해서 10시 출근하고 4시 퇴근하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죠. 그것도 쉽지 맞아요. 않아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10시에 출근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이제 보는 눈도 있고 막 맞아요. 이러니까 가서는 정말 쉬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4시 맞아요. 퇴근하려고 그때까지 막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기 마시기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어린이집 저도 이제 전공이 유아교육과라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아이가 이제 1학년이었고 6살이었고 이랬어요. 근데 아침에 출근하고 조금 일찍 퇴근하는 걸로 해서 왔는데 1년 내내 내 정신이 아니라 정말 내 혼이 내 머리 밖으로 나와 있는 그런 느낌으로 1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어린이집은 그만두고 다른 일로 바꿨는데 그렇더라고요. 워킹맘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그럼 글주부? 저는 글주부가 편하네요. 네. 저는 뭐 네. 결혼하기 전에 아기 낳고 나서 그만둔 상태라서 아이 낳고 네. 그 전에까지는 그냥 무슨 일 하셨었어요? 저요? 저는 동물병원 했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네, 강아지랑 같이 거의 살다시피 했다가 아이를 낳고 이제 그만두고요. 어울린다. 네. 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주변에서 뭐 어린이집 교사를 했던 분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솔직히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최적의 와이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남자들은. 내 아이도 같이 키워줄 것 같은 생각, 뭐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그런데 막상 이렇게 닥쳐보면 엄마가 되어서 보니까 진짜 맞아요. 교사가 있는데 아이가 다니고 있는 그 시선을 보게 되면 육아의 병행을 여기서 하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사람이 되게 이렇게 그때 마음과 지금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집에서 이제 육아하면서 이제 다른 저희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홈스쿨도 하고 뭐 미술 치료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연장해 주는 것만으로 저희는 고맙거든요. 그런 엄마들이 저는 주변에 또 꽤 있어서 그것도 또 제 일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니까 그런 거 많이 해주세요. 우리 옆에 서영이 엄마. 저는 뭐 행복하게도 결혼하면서 워킹맘을 해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신랑이 살림만 해라, 자기가 돈 벌을 텐. 지금도 저는 막 뭐 하러 다니고 하잖아요. 요리 수업도 하고 하는데 바쁘세요. 네, 근데 뭐 신랑은 그냥 그런 거 별로, 아예 집에서 그냥 청소나 하고 그냥 TV나 보고 놀지 왜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냐, 그냥 살림이나 해라 이러더라고요. 그 일하는 거 그렇게 일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 전에 이제 처녀 때까지는 당연히 일을 했겠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안 해봤어요. 그냥 지금은 이제 요리 수업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는 재밌게 취미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행복하겠죠. 워킹맘들 들으면 문화생활 하면서도 제가 결혼하기 전에 로망이 있었어요. 로망. 결혼을 하면 일을 하지 않고 문화센터를 그러니까요. 다니면 그걸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뭐 그래서. 수영장 다니고 문화센터 다니고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아이를 아이 어린이집에 탁 보내놓고 뭔가 이런 우아한 생활을 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준다고 굳게 약속을 하더니 이 남자가 약속을 어기더라고요. 아, 뭐 지금 그런 거 없어요. 집안 그러니까요. 집안일도 잘하고 돈도 벌어오고 이제 이러기를 바라는 마음속은 그렇겠죠. 입 밖으로는 내지 않지만 다 느껴져요. 그렇지 않나요? 다 느껴져요. 조금이라도 벌어라 이런. 당신의 재능이 아깝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주면 왠지 넘어갈 것 같은데요. 아, 나의 재능 썩히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당신 집에 있기 너무 아까워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해주면 좋죠. 그러니까요. 당신 나가서 돈 벌어와. 그 말 너무 낫네. 자기는 가진 게 너무 많은 사람이야. 썩히면 안 돼. 이렇게 해주면 왠지 인정받는 것 같고. 센스 있는 남자지. 나가서 일해야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 최수아가 워킹맘이라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도 뭐 100점짜리 엄마이고 싶고 적어도 뭐 85점 된다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남편한테도 마찬가지고 또 시어머니한테도 꽤 잘해요. 보면 드라마에서 보면 그러니까 좀 마음이 따뜻하고 열심히 사는 그런 여자? 우리들 아닌가요? 우리들 아닌가요? 그렇게 나오고요. 고맙습니다. 남자 주인공 서도훈은 건축학 시간 강사래요. 근데 이 서도의 엄마가 매듭 장인이에요. 장인. 매듭 장인이요? 이렇게 매듭 짓는 거 약간 인간문화재 같은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찌들기는 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망이 크지도 않고 자기가 뭘 원하는지 고민하고 찾아내고 스스로 행동하고 또 단호하고 유쾌하고 반듯한 사람이고 딱 좋네 그렇죠? 제 스타일이야. 삶에 그래서 억지도 없고 무모도 없고 좋다. 그래서 여기 설정이 머리 하나 넘기는 것부터 셔츠 소매 접는 모습까지 자연스러운 동작에 시선이 가는 정말 멋진 남자? 그렇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주변에서 그러는 거. 저 남자랑 결혼한 여자는 아마 뭐 전생의 나라를 구했을 거야 뭐 그랬는데 이 남자가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하냐면 딸이 있는 초혼이 아닌 그런 여자랑 딱 결혼을 하는 거예요. 다들 엄청 놀란 거예요. 근데 이 결혼한 그 여자가 좀 우울해요. 누구예요? 이 여자? 이 여자. 그런 멋진 남자랑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서도를 너무 사랑하고 또 그 어머니를 굉장히 존경하고 그래요. 그래서 악착같이 일하고 또 악착같이 사랑하고 이랬는데 과거가 너무 어릴 때 애를 낳다 보니까 무서웠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걸림돌인 것 같고 그래서 아이를 버리고 낳자마자 아이를 버리고 나와버려요 집을. 그래서 남자가 아이를 길렀던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남자가 암에 걸려서 죽을 날이 되니까 딸을 보낸 거예요, 엄마한테. 근데 이제 이 엄마는 싫은 거야. 싫었는데 그 서도우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서도우가 딸이 있는 걸 알고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처음으로 말을 건네주고 딸이에요? 뭐라든지. 그래서 갑자기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이 아이를 혼자 키웠다. 힘들게. 그러니까 이 남자가 더 동정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결혼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애를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에 국제학교에. 근데 이제 이 아이는 집에 오고 싶은데 엄마가 계속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교통사고로 그 말레이시아에서 아이가 세상을 달리하죠. 근데 이제 세상을 달리하기 전에 이 채수아의 딸이랑 같은 룸메가 된 거예요. 룸메이트. 그래서 굉장히 서로 친했는데 친했던 언니가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그런 심리적인 불안을 느꼈겠죠. 네. 집에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권위적이잖아요. 네. 또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오지 말라. 거기서 적응해라. 이랬는데 이 마음 여리고 착한 엄마가 딸의 말을 듣고 데리고 온 거죠. 이제 그런 상의를 하다가 서도우랑 연락이 돼서 서로 그런 상의와 얘기를 하다가 뭐 마음 불편, 남편한테 받는 그런 거를 위로받고 이 남자도 위로해주고 이러면서 서로 그때부터 이제 서로 이제 위로해주는 교감이 사이로, 교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인 거죠. 자기 딸 얘기를 남녀의 남자랑 한 거야. 그렇죠. 결국은 왜냐하면 남편이랑은 할 수 없으니까. 딱 잘라 말했잖아. 안 돼. 앞뒤 제 안 되고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 남자는.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슬프다. 그렇죠. 근데 그 남자는 얘기를 하면 들어줘요. 성정이 그렇잖아. 그냥 성격인 거죠.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렇군요. 힘들면 그렇.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얘기할 때 수다를 떨면서 어느 만큼의 스트레스도 풀고 나한테 공감해주는 사람한테 누구나 다 호감을 갖게 마련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드라마는 드라마니까 우리 주위에는 그런 멋진 남자가 없잖아요. 없어요.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한강. 그러니까요. 둔치. 이 한강 둔치도 거기서 만난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딜 가야 할지 만날 수 있나요? 나 한강 자주 가봤는데 그런 남자 잘 못 찾겠던데. 그러니까요. 바람만 불고 죽기만 해요. 우리에겐 그런 멋진 남자가 없는 걸로. 그래서 현재의 남편에 충신하는 걸로. 씁쓸하네요, 갑자기. 그 둘이 서로 어떤 대화를 나눴을 때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혹시 호성이네는? 거기서 채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채수아가 이제 심정적인 변화를 막 느끼는 거예요. 네. 도대체 이 남자한테 내가 왜 이렇게 끌릴까라든지 그런 마음이 이제 울렁울렁한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네. 이제 찾아가서 한 말이야. 고백처럼 한 얘기죠. 그래서 네. 별일이에요. 미친 사람처럼 집안일을 하고 일하고 애 챙기고 그저 남들 다 하는 먹고 사는 일인데 뭐가 이렇게 힘든지. 매일 이러고 살다가 비행 가서 어느 낯선 도시에서 잠깐 30-40분 정도 사부작 걷는데 어디선가 불어오는 미풍에 복잡한 생각이 스르르 사라지고 인생 뭐 별거 있나? 잠시 이렇게 좋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다시 힘을 내게 되는 그 30-40분 같아요. 도시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도우란 사람이 이제 이 주인공인 채수아한테는 위로가 되는 어떤 그 상황? 힘들었지만 왜 우리도 길을 걷다가 뜬금없이 저는 그런 거 느낀 적 있거든요. 정말 뜬금없이 퇴근하고 오는데 근데 퇴근하고 천왕역에서 걸어와요. 그런데 갑자기 날씨 좋은 날 있잖아요. 그때 살랑살랑 바람이 불고 뭐 벚꽃이 약간 떨어진다거나 이럴 때 그냥 혼자 기분 좋아서 그래 뭐 사는 게 별거 있나? 이런 생각 든 적 있어요. 그런 느낌을 이 남자에게 받았던 거겠죠. 이 채수아는. 우리도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서도우가 아니어도 우리만 그렇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유나 위로가 되는 상황? 혹시 어른들이 있으셨나요? 말씀하실 때 이런 경우를 뜬구름 같은 이야기라고 그래요. 뜬구름 같은 이야기 보면? 하고 있네. 뭐 그러면서 약간 비꼴 수도 있지만 아직은 우리 청춘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춘기인가요? 이런 감성에 젖어 있는 감성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그런 이야기 같은데 저도 굉장히 저는 늘 매일같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요. 네, 아주 감성이 풍부하다. 감성. 저도요. 그렇네요. 소녀 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연을 집에 아침에 아침에 태어났대요.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우리가 저희가 11층이에요. 윗집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그쵸, 5층, 그쵸. 우리는 11층. 네. 그런데 이렇게 아침에 그 해가 떠오르기 전에 그 광경이 제 눈에 딱 보이는데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우리 동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아파트 단지지만 풍경이 아름답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걸 느끼게 충분히 살 수 있는 분위기인 거죠. 저는 이렇게 또 그 풍경이 너무 아까워서 또 사진을 찍어서 또 나눠주기도 하는데 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해질녘 저기 6단지 건너편에 공원 하나 있죠. 네네네. 그 천안글린공원에 네. 가보세요. 해질녘 노을이 너무 아름다워서 진짜 막 그래요. 거기에 풍덩 빠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워요. 그 전에 몇 년 전이었을 거예요. 저희 큰애가 이제 2학년인데 그때는 7살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 우리 윗집 성겹네랑 동네에 그 꼬맹이들이랑 주르륵 자전거를 타고 거길 갔나 봐요. 자전거 로드라고 해야겠죠? 갔는데 그 해질녘이었나 봐. 해지는 거를 보면서 사진도 보내줘갖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큰애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랑 꼭 같이 와서 저 풍경을 우리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그 마음,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속에 담아놨던 건가 봐요. 그렇죠. 비슷한 감정이겠죠. 그때 기억나요. 저도 동네 꼬맹이들 자전거 다 타고 나와 해가지고 302동 놀이터에 다 모였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에요. 우리 아들 친구들인데 얘들아 자전거 타고 내가 데리고 갈 데가 있어. 그래서 이제 끌고 갔죠. 가가지고 마침 그때 해질녘 노을이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지던 그 광경에 그러니까요. 애들이 푹 빠져가지고 특히 우리 윤성이네 우리 큰아들이 감수성이 빠져가지고 있네요. 감수성이 굉장히 짙어요. 우리 아들이 또 그 사진이 생각이 딱딱 떠오르네요. 우리 서영이네부터 그러면 혹시 어떤 항상 느낀다고 딱 집어서 어떤 소녀 감성? 아, 저는 항상 설레는 마음을 딱히 없는 걸로 아니 항상 설레는 마음을 갖고 싶어요 항상.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풋풋한 감성들 순수한 그런 마음 그걸 항상 간직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너무 바쁘게 마음이고. 살아서 그런 위로가 되는 그 순간을 못 찾아내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찾아주세요. 첫사랑을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첫사랑 제가 연애 경험도 좀 많긴 하거든요. 인기가, 연애 얘기까지 나왔어요. 인기가 이제. 좀 많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 맞아요. 묘한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게 감성이라는 게 네. 그냥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맞아요. 시골에서 살거나 어릴 때 약간의 어른들과 같이 살았던 그런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김포에서 살았거든요. 김포에 살면서 김포 메뚜기 시골이었지. 그래서 이제 뭐 메뚜기도 잡고 뭐 개구리 잡고 갯가에 수영도 하고 이런 것도 약간의 경험이 있어요. 저희 신랑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그런 감성이 있는데 여기 천안역 이렇게 지나오면서 요즘에 꽃들에 보면 이렇게 큰 벌인데 새 같이 생긴 그런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붕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향기를 맡고 이렇게 꽃을 먹고 있는 걸 있어요. 그걸 찍어서 보냈더니 어머 언니는 왜 이렇게 순수해요? 근데 그 벌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막상 벌을 본 사람은 순간 이게 벌새인가? 뭐 이게 뭔가 막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그런 환경이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때 제 감성을 예전에 어릴 때 그 꽃향기를 맡았던 그런 감성을 준다는 지금 이 자연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예. 그렇죠. 꽃을 심어놓은 환경 미안 아저씨들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공적인 네. 네. 갑자기 그 네네. 저기 뭐지 폐기물 처리차 그거 저도 그 생각했는데 네. 저도 갑자기 생각했어요. 이렇게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수목원 그렇죠. 건너에 그런 네.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그럼요. 있음을 좀 아쉬워하면서 우리 경연이네는 또 어떠셨는지 전 얘기하는데 이게 소녀적인 감성이나 이런 게 자연이나 뭐 이렇게 순수한 이런 걸 보고 느껴지면 참 좋잖아요. 근데 물을 흐릴까 봐. 이게 좀 지나다 보니까 그 이런 자연 환경보다는 그냥 이렇게 굉장히 이쁜 뭐 미소년들이나 아, 그런 이렇게 젊은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양복을 다 이렇게 요즘에는 굉장히 우리 옛날 그런 양발 양복처럼 틀리죠. 벙벙한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몸에 꽉 어, 네. 타이트하게 입고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 아,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너무 저 때려 돌아가고 싶어. 그런 게 즐거워. 그런 걸 보고 그런 걸로 아, 여유를 아, 느끼고 눈이 참 아. 너무 좋잖아요.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드라마 보면서요. 공감해. 그 있잖아요. 솔직한 거야. 솔직한 거지. 완전. 드라마 보면서 그런 것도 그러니까 뭐라 그죠? 그걸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그 단어가. 내가 그 사람 주인공이 됐냐 감정이입 어, 감정이입을 하면서 보잖아요. 왜 구름이 그린 달빛 맞아요. 이런 거 박보검이 황사자로 나오는데 맞아요. 저랑 나이 차이가 엄청 날 걸. 아들뻘까진 아니어도. 맞아요. 아들은 너무 심하다. 아들은 아니죠? 아직 너무해. 40 초반이에요. 40대 그러니까 아닌데 그런 거 보면서 내가 김유정은 아니지만 왠지 맞죠. 내가 김유정인 듯한 그런 걸 느끼면서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뭐 그러니까 그쵸? 그런데 주인공이 박보검이나 이상윤이기 때문에 아, 멋있는 그, 거지. 거기에 그, 만약 김병만이나 이런 사람 빠져들면 정말 난 아니 아우. 그래서요. 그때 우리 서영맘이랑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자기는 아, 마음이 많아서 언제든지 오케이다라고 했을 때 제가 얘기했죠. 조인성이나 박보검이나 이런 유의 그 정도 급이 아니면 나는 별로다. 그냥 드라마를 보면서 만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 아들을 그렇게 결론은, 키우고 싶은 마음. 그냥 우리의 이 3, 40분의 여유는 누군가를 찾으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애가 넷인데 누가 좋다고? 애가 셋인데 누가 좋다고 하겠냐고요. 아, 마음은 간직하고 있어도 되잖아요. 최소한은 그래도 애가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고 이 누구죠? 이 제작 PD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한 얘기예요. 이 둘은 마지막 이게 결말이 났잖아요. 마지막엔 둘이 아마 잘 되는 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해피엔딩으로. 해피엔딩. 글쎄요. 100% 해피엔딩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정이 깨졌으니까. 그쵸. 하지만 그 둘은 뭐 제2의 삶을 살게 되겠죠. 그렇게 끝났는데 그 연출가가 그랬대요. 그냥 있을 때 배우자에게 잘하자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드라마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영상이 예뻐요. 예쁘더라고요. 배경이 어디죠? 공항? 제주도도 나오고 그냥 나오긴 하는데 그냥 그 영상 자체가 너무 예쁘고 그래서 아마 몰입이 더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대사들도 되게 그냥 드라마 대사 같지 않고 소설 같은 대사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많아요. 명대사가 뭐 그리운 게 얼마나 좋은 건데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희망적이야? 이런 대사도 나오고 뭐 원래 사람한테 위로받고 그런 거 잘 몰랐는데 나 하나 정도는 내가 알아서 다독이고 살았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만했던 것 같다. 뭐 그러면서 뭐 죽음을 앞둔 사람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하나씩 꼭 해준다더라. 이제 이런 게 서도의 그 대사예요. 그래서 이 애니가 죽은 딸이잖아요. 네. 그 아이가 죽으면서 자기가 이제 힘들어할 걸 알고 그 최소화를 만나게 해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건데 사실 나 혼자 난 다 알아서 건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만일 순 있죠. 그러니까 이런 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찾아봤어요. 도대체 누가 이 극본을 썼을까 자꾸 찾아봤더니 옛날에 영화 봄날은 간다 혹시 유지태 보셨나요? 네, 유지태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면 먹고 갈래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썼던 그런 작가더라고요. 갈래요? 네네. 라면 먹고 갈래요? 네. 네 라고 대답하라고. 그래서 아마 그 문체들이 조금 더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네. 참. 저희가 벌써 그 방송을 시작한 지 한 시간 거의 가까이 돼가나 봐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나요? 네.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우리 공항 가는 길 어떠셨는지 굉장히 많은 준비를 윤성이 내가 해와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시고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참 우리 아줌마들에게 굉장히 공감도 가고 또 수다를 떨만한 그 꺼리들을 굉장히 많이 던져줬죠. 그래서 서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어떠셨는지 한마디씩 전 이게 만약에 공항 가는 길이 결말을 어떻게 딱 확정을 지어버렸으면 외려 이렇게 더 이렇게 뒤에 이제 우리가 앉아서 좋게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거리가 더 없을 수도 있었을 그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 채소와 서도우의 관계를 어느 정도 여운을 이제 상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기 때문에 현 시대에서 봤을 때 아무리 개방화가 됐다고 해도 남녀의 불륜이라는 게 이렇게 뭐 합법화되거나 뭐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뭐 이렇게 당당한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극 중간중간에 그리고 또 이제 끝을 내면서 그 연출가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있는 사람한테 있을 때 잘하자 이런 느낌도 주면서 이제 끝에 이제 자기가 제일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찾아갈 거다라는 이런 여운을 남겨주면서 좀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니까 이제 지금 국민적인 정서에 뭐 완전히 반하는 것도 아니면서 이게 사람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잘 갖고 노는 그런 것 같아서 하여튼 볼 때마다 전 굉장히 막 눈이 이렇게 가늘어지면서 굉장히 막 기분 좋게 훈훈하게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다시 좋아요. 그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아 너무 멋있어요. 표정이 표정이 너무 행복해하시는 듯. 못 봤지만 그냥 서도우가 그려지네요. 그냥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이제 짝을 잘 못 만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쵸. 이제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또 삶이 이렇게 또 다 바뀌고 뭐 이런 게 되기 전에 잘 단도를 잘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도 우리 신랑의 마음도. 서도우가 서방님 아니에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또 귤 맞을까 봐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부럽네요. 네. 저는 불륜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의 감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네, 그거 불륜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불륜이란 말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상황들이 전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고 이게 뭐 결말이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뭐 그런 건 안 나왔지만 인정하고 저는 이 사람들의 그런 삶을 인정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네. 그 마지막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쵸? 아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오늘 하루도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미친 듯이 집안일도 하고 애도 챙기고 남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살기로 하고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도 서도가 아닌 네 서도가 아닌 서도 안 그러니까 서도를 빈칸으로 두고 그 안에 다른 것들로 채워서 그 30-40분 여유를 갖는 시간을 한 번씩 가져보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아까 서영이 민선의 엄마가 그 제2의 사춘기 말씀하실 때 저는 매일이 사춘기 같다라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참 기억이 나는데 그러게요. 우리가 그 아이 엄마가 되고부터 아웅다웅 뭐 티격태격 뭐 여러 가지 그 표현이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떤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참 감사하거든요. 이렇게 그 가정 안에서 내가 거기에서 또 엄마로 살아간다는 게 참 감사한데 참 따뜻한 것 같아요. 그냥 그 엄마라는 그 말 한마디가 따뜻하고 또 아이들이 있다는 게 따뜻하고 가정이 있다는 게 따뜻하고 이 드라마가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늘 이 시간이 참 따뜻했고 참 좋았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곡도 공항 가는 길의 OST죠. 선우정화의 시티 선셋 같이 들으면서 네. 다음을 기약하며 네. 헤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웃음처럼 나만 힘든 건 아니야. 모두 나름의 아픈 눈물 한숨 애써 숨기며 미소 짓질 저 노을처럼 살아내야지 지켜낼 것이 너는 참 많으니 나로 인해 또 누군가가 아픈 게 난 싫어 지키지 못했는걸 초라한 발걸음 끝에 다 내려놓고 싶은 날 지고 지켜내